역사적인 질사 공동 성명 발표 45돌째 즈음하여 영국 주체 사상위원구소조 영국 조선친선협회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영국 류원대 위원회가 공동 명의로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현시대의 가장 절박한 요구라고 하면서 세계 진보적 인민들은 조선인민의 조국 통일 운동을 지지하는 것과 함께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 세계적 범위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